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엘리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엘리,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요즘에 대학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바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고민하지 마.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걸 어쩌지 또 저걸 어쩌지 고민하지 마 사람 다 좋아할까 마음 졸이며 주머니 속 작은 동전 하나 꺼냈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고민하지 마 자, 저희 심플한 라디오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13이 양홍 아띵 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학년이라 그런지 대학에 대해 고민도 많고 그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 대학을 5대 유아교육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다른 과보다 입학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IELTS도 필요하고 인터뷰도 해야 된다니요. 우선 IELTS를 따르면 과외선생님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쉽게 과외선생님도 구해지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긴장해서 인터뷰할 때 영어도 버벅거릴까봐 걱정이 돼요. 조언과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에서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고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인터뷰 봤던 게 다 기억이 나요. 인터뷰에서 어떤 문제를 내주셨나요? 저도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엄청 떨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 명씩 보는 게 아니라 네 명씩 들어가요. 근데 네 명씩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다른 세 명 같은 경우는 키위들이니까 막 영어도 잘하고 문제 되는 것도 없고 약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 인터뷰 봤을 때 어떤 한 명이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고 여기서 몇 년 다녔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하셨어요? 아니 영어로 얘기했죠. 지금 하긴 좀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한 명은 자기소개하는데 나는 비키니 대회에서 1등한 경력이 있고 이러면서 되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컬처 쇼크? 진짜. 한국은 그런 좀 딱 인터뷰에서 저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딱 먼저 앉으면 안 돼요. 먼저 그 심사관이 먼저 앉으세요 해야지 앉아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는 뭔가 더 편안하고 그냥 약간 그렇게 막 너무 긴장한 분좀 네. 해야 되군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풀어졌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면서 컬처 쇼크 정말. 근데 약간 긴장한 건 이제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니까 이제 답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는 5대 봤고 AUT도 봤는데 AUT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 있었어요. 약간 저희가 혼자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서 이제 거기서는 어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대1로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보여줄 수 있었고 뭔가 더 장담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5대 같은 경우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막 4명이서 들어가는 거고 막 대답도 잘 못한 것 같고. 근데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봐요. 유아교육과를 왜 들어오고 싶은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왜 초등교육 말고 유아교육과를 선택했냐 라는 것도 물어봐요. 약간 이게 힘든 대답이에요. 둘 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저 그 대답에서 망했어요. 저 애기들이 귀여워서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얘기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애들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아교육과 그 유아교육 유치원 자체부터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의 첫 발걸음을 시작해주는 거죠. 유아교육과 선생님들이. 약간 그래서 거기서 그 인터뷰 본 선생님이 난 너한테 어그리하지 않는다고. 난 너랑 반대한다. 거기서 긴장해가지고 나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냥 자기 의견, 다른 자기 의견을 내비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인터뷰 본 사람과 반대되는 입장을 했을 때 난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는 그냥 다른 거. 또 뭐 팁을 주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Treaty of Waitangi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늦었죠, 마트씨. 정말 생각하고 계시네요. 트리티 오브 화이탕이 참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고 가면은 그게 왜 교육학에 영향이 있는지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때 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정장을 입고 왔어요. 와이셔츠에 그 뭐지? 뭐라지? 자켓 입고. 누가 그랬어요. 딱 너의 의지를 보여주면 붙을 거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슬리퍼 신고 오고 슈링 입고 나 혼자 되게 민망했어요. 정말 나 하이힐까지 신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그래서 뽑혔어요? 네, 뽑혀서 제가 그래서 뽑힌 거 아닐까요? 자기만의 캐릭터가 프로페셔널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하게끔. 근데 사실상 솔직히 슬리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문화에서 근데 그래도 그 어느 유아교육과 선생님이 자켓을 입고 하이힐을 신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금 오버한 거죠. 그거는 뭐 감독관들 많이 그걸 좋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자켓을 입고 하이힐을 신는 걸로 한번 일단 모든 걸 해봐야 되죠. 우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좋게 여겼어요. 뭐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영어가 이제 버벅거릴까봐 걱정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딱 저희는 딱 봐도 한국인 약간 아시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유아교육과나 다른 교육학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장점으로 봐요. 어쨌든 정말 필요한 존재? 좋게 보네요. 그래서 특히나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어떤 유치원도 어떤 센터도 중국 선생님이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 정말 필요한 존재고 또 아시안들이 일도 잘하고 솔직히 그렇게 언어도 두 가지나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질문해도 돼요? 와이탕이 이 데이가 언제인가요, 미셸 씨? 와이탕이요? 네. 중요한. 그쵸, 중요하죠. 제가 분명히 이걸 외웠거든요. Treaty of Waitangi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얘기하면 될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마틴 며칠이냐고요? 네. 되게 멋있게 방금 상담해 줬는데 여기서 틀리면 Treaty of Waitangi요? 3월인가? 6월인가? 3월이었던 것 같은데. 3월인가? 3월? 마트 씨는 아세요? 혹시? 알죠. 왜 몰라요. 언제예요? 제가 여기서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3월 25일. 네? 3월 26일? 네? 27일? 이 나라는 몇째 주? 3월 26일은 제 아는 형 생일입니다. 그럼 언제죠? 트리티 오브 화이탕인가? 2월 6일인가? 아니면은 아니요. 트리티 오브 화이탕이 좀 말 아니에요? 아니 2월 확실해요. 그러니까 2월 오클랜드 애니버서리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첫째 주가 아마 네 오클랜드 한 셋째 주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두째 주예요. 네. 엘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네. 그래요. 미셸 씨도 저도 가만히 있는 걸로. 어쨌든 의미를 아시나요? 알죠. 왜 뭐죠? 몰라요. 그 What, Treaty of Waitangi요? 네. 자, 이렇게 공격 들어갑니다. 아시나요? 아, 제 이름으로 빼지 마시고요. 아시나요? 네, Treaty of Waitangi는 그 2위죠? 2위인가요? 그게? 판아웃 다음 큰 격이 2위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2위가 네, 맞아요. 2위 이렇게 그 마오리족이 네. 200년 가량 전에 그 평화 조약을 사인을 하게 된 건데 그쵸. 요새도 말이 항상 와이탕이 되면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계약이 사기다. 어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마오리 측 주장으로는 네. 저희 네. 유학 교육과에서 진짜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어 그게 어쨌든 마오리어로도 하나 쓰여져 있고 영어로도 쓰여져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제 이해하고 사인을 하게 됐는데 거기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해서 마오리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상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오리들이 약간 불리하게 적용된 것들이 많다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와이탕이 데이를 잘 모르지만 의미는 잘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정말 응원의 네.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추천 음악을 보내주셨죠? 네. 네, AOA의 Good Luck. 네. Good Luck. Good luck, get it, get it, you like me. Good luck, get it, get it,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 마,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어디서나 어디 가나 당당한 먹기. 흑백 세상 속에 나는 colorful as seen. Girls, girls on top. 더 자신 있게 boom, boom, beat drop. Boom, 이지 않아도 혼자 주목받는 스킨. 재미없는 남자들은 한숨 나는 스킨. Girls, girls on top. 그 중에서도 I'm on the top. 둘러싸는 시선이 밤에 버린 눈빛이 시시하게 느껴져 oh, oh, yeah, yeah. 내 사랑받고 싶다면 내 맘 뺏고 싶다면 색다르게 시작해 절대 나를 놓치지는 마 Good luck, get it, get it, you like me Good luck, get it, get it, I like you Good luck, so let me not lucky, lucky Lucky, lucky.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갭 이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뭐 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상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보다 약간 과를 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사실상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갭이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갭이어가 뭐죠? 네, 갭이어란 네. 1년을 그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1년을 쉬면서 대학을 이제 바로 안 가는 거죠. 네. 쉬면서 이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공부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여기로는 폼 7이죠. 네, 그때까지 공부로 지쳐왔던 본인을 달래고 그리고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한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한국 정서로는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약간 늦춰지는 것 같고 네.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갭이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막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내니로 활동하거나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네. 그것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에픽인가? 토픽인가? 네. 네, 네 그래서 있지. 거기 같은 경우는 갭이어로 한번 내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뭐 집안일을 돕거나 뭐 그러면서 돈도 벌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고등학교 오셔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서 그게 막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서는 너네가 만약에 과를 정하지 못했으면은 이런 방법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갭이어는. 네. 직접 이렇게 먼저 과를 정하기 전에 그 과에 비슷한 그런 직업을 먼저 찾아서 네. 자기 적성에 맞나? 그것도 이렇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막상 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과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갭이어를 해서 저희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미리 유치원에 이렇게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갭이어 통해서. 굳이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맞고 아 내가 이걸 더 맞는구나 알아서 그렇게 갭이어를 하고 일을 한 친구들은 더 수업할 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발표 같은 것도 자기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더 얘기하기도 쉽고 그래서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아, 저런 경험들이 진짜 값지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미셸은 갭이어를 안 해보셨나요? 아, 저는 바로 갔어요. 저는 딱 유아교육과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네, 바로 갔어요. 네, 엘리는요? 저는 그게 갭이어 네, 저도 갭이어는 안 했어요. 네. 저도 바로 대학을 갔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원하지 않은 과에 우선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 정말 갭이어를 했으면 더 좋았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과를 갔다가 누구의 강요로 아 그건 강요가 아니었고요. 네. 그냥 들어가 봤는데 무조건 네. 그러니까 아 우선, 예상과 네. 다른 네. 아, 그렇죠. 나도 부모님의 의해 네, 아닙니다. 과에 들어갔느라 본인은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 과에 아. 들어갔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난 이거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대학에서 배우는 건 나와 다른 거? 내가 생각했던 네. 것과 아닌 거? 그래서 엄청 고민하는 또 대학생분들도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티는요? 그래서 마티는 갭이어 해보셨나요? 네, 갭이어 해봤습니다. 오, 갭이어 그래서 뭐 하셨어요? 갭이어 때? 1년 동안 하셨나요? 갭이어를 1년 반 동안 했죠. 갭이어 앤 하프네요. 그러네요. 갭이어 앤 하프네요. 그때 동안 저는 우선 한 두 달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고요. 그냥 좀 뭐 공부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에 좀 지쳐있던 마음 좀 달래고 집에서 빈둥빈둥 있다가 네 엄마가 또 이럴 거면은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좋은 하셔서 말씀이셨네요. 네 일을 구해서 그 슈퍼마켓에서 그 체크아웃 그 계산대 그 거기서 네 풀타임으로 일했었어요. 어떠셨어요? 당시에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게 제가 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느 과로 가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대학 갈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 가도 뭐 내가 별로 뭐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일을 하게 됐는데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제 돈 버니까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또 그렇게 시간 계속 일해야지 내가 뭐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고 또 네, 놀 수도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그 일하는 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을 잘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대학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대학에 들어간 이유 정확히는 정의를 할 수 없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그렇게 개별을 아니 원래부터 이제 대학은 가야 된 저도 한국인 가족에서 네.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에 네, 대학은 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원래 일을 할 때도 일을 시작했을 때도 대학을 안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이과는 괜찮을라나라는 생각이 든 과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과도 뭐 바꿨죠. 엘리도 바꿨고 마티도 바꿨고. 저는 근데 바꾼 과가 지금 훨씬 좋아요. 저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잘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바꾸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침 그러면 뭐요? 다시 개비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학이죠 이번에. 아, 이제는 그렇죠. 휴학이 되는 거죠. 네, 휴학이죠 그때.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개비어는 아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네.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저는 일하니까. 아 그렇죠. 당시에 일을 했으니까 학생 다르죠. 시험 기간일 때는 네. 이제 못 나와서 놀잖아요 학생들은. 그쵸. 근데 친구들은 학생인데. 나는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네, 그리고 밥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대학교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 먹잖아요. 네. 무슨 같이 PC방도 가고 네. 근데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약간 소외감도 네, 지금 감이 좀 겪게 됐어요. 커졌네요. 아 슬펐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네 대학교 가게 됐죠. 근데 또 막상 가니까 또 그 친구들은 이미 2학년이어가지고 선배죠. 다시 아이 선배는 아니죠. 아닌가요? 알겠어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아 친구면 친구지 무슨 선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이미 2학년이어가지고 시험 기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2학년들은 아닌가요? 물론 저희 학교 달라요. 네 좀 다르죠. 네 그래가지고 뭐 막상 가니까 네, 달랐어요. 또 소외당했어요. 정말 슬프네요. 슬픈 네. 대학생활. 또 대학생활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게 다르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생각한 건 뭐고 또 다른 건 뭐죠? 되게 놀 줄 알았어요. 저희 놀 줄 알았어요. 아, 좀 한국 마인드. 네, 약간 네. 우리 엄마가 항상 대학교 가면 논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라. 아,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대학교 때 괜찮다 했는데 대학 가니까 어싸도 많고 시험 기간도 너무 한국 대학에서는 놀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가 요길 몰랐네요. 엄마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요? 엄마가 사실 이거 듣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어싸를 하고 시험 이제 내일 시험이에요 저는. 와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할 것이 아닌데 하나밖에 안 보셨잖아요. 아까 전에 글럭 노래 들으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힘이 났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났네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오기가 무서웠긴 했어요. 고등학교 왜요? 때. 약간 저는 그때 제 상황을 말하면 굳이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싶었어요. 약간 외국 마인드도 들어왔었나 봐요. 왜 굳이 그냥 일하면 되지. 약간 그때 되게 신앙적으로 뭔가 하이어가지고 막 비전 받고 막 그래서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였어요. 비전이 대학교 가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라 비전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었고 성교에 대한 마음이어가지고 네네. 되게 흥분돼서 아, 난 대학교 안 가. 안 가고 그냥 차라리 뭐 봉사활동이나 선교로 가는 게 당연히 하나님 시간을 아끼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저를 극구 말리셨어요. 되게 설득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일단 준비도 되고 막 그래서 설득시켜주는데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만약에 그때 뭐 또 모르고 갔으면은 어쨌든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케어했을 때 제가 많은 실수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기뻐하는 곳이고 보람 있는 곳에서 그거에 맞는 지식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니까 조금 더 그거에 집중하고 진지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마티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죠? 질문 편집하셔도 되는데 아, 그 조언해 주신 분이 한국 분이셨나요? 네, 조언해 주신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막 그분이 이렇게 그런 한국적인 마인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대학 같은 곳에서 대학은 어쨌든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고 약간 내가 원하는 분야를 배우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또 아는 친구가 네. 이거는 갭이어는 아니지만 우선 그 과를 1년 다니다가 대학에 휴학. 네, 휴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아프리카로 봉사를 갔거든요. 지금 이번 년에.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휴학을 만약에 해서 미셸 씨처럼 이렇게 봉사를 가고 싶은 분들에게 네. 좀 좋은 점들을 얘기해 줄게요. 또 좋은 점은 공부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서 좋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우선 꿈이 선교였고 또 가서 봉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우선 이루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나라, 그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만의 또 문화를 체험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좀 시야가 넓혀졌다고 하죠. 그리고 하지만 좀 불편한 거는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치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밖에 그냥 못 나가요. 그러니까 차 없이는 이렇게 걸어 나가기가 되게 좀 위험하대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여자예요. 아, 여자. 네. 여자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교통수단이 좀 없는 게 그리고 좀 또 자기 또래 친구들이 그쪽에 그 봉사하는 쪽에 없기 때문에 좀 네,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마티 말처럼 나 혼자 만약에 갭이어를 하게 되거나 휴학을 하게 된다면 약간 친구들과는 다른 환경이 되니까 살고 있으니까. 약간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0% 공감해 줄 사람이 그럴 수도 없으니까 또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집니다. 만약에 그래서 뭐 엘리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갭이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제 고3 시절 때 네. 되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도 이 하고 싶었던 과가 있었지만 그 과를 이루기에는 너무 넘어야 되는 벽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고 싶었던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과가. 근데 그거를 물어보세요? 네. 뭐였어요?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의사? 네. 그랬는데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쵸. 엄청. 근데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냥 네. 하면 되겠지. 긍정적인 마인드. 또 유학생인 터라. 맞아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과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또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면서 여행도 가고 또 여행도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럼 좋죠. 그래서 네. 좀 내 자신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으면 더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았지 않았을까. 그럼 반면에 마티는 갭이어를 하셨는데 다시 돌아간다면은 갭이어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왜요?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로움 좋아요. 때문에? 아니요. 외로움 때문에? 근데 너무 서글프셨나? 아니요. 아니 나름 재밌었어요. 혼자서도. 네 어쨌든 네, 왜 안 돌아가겠다고 하냐면은요. 네. 제가 이제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알아요. 저는. 이제 아니까. 네, 아니까 저는 개비어가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개비어는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막 어떤 과를 선택할지 앞으로 그걸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거니까 만약 그걸 알게 되면 필요 없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간단히 개비어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준다면 혼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요? 네.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혼자 있는 거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 아 외동이신가요? 아니요. 누나가 있으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나이 차이 4살 나는 누나가 있는데 어쨌든 혼자 있는 거 익숙한데 아 팁이요? 팁. 네.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좋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마티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놀려주려고. PC방. 아 PC방 혼자? 아 혼자 PC방? 아, 아니요. 그래도 혼자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혼자 축구가 가능한가요? 연습은 가능하죠. 드리블? 아~ 드리블 맞나요? 네, 연습은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과로 이제 토요일 날 경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 네. 연습.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축구를. 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그렇고 재밌죠. 이제 그게 또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런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자기의 네. 취미 생활 네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도 건설적인 어쨌든, 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네 여기 이쯤에서 한번 개비어를 통해서 꿈을 찾으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이번에는 다 플라이 시리즈예요. 마티 씨가 많이 세 개는 할 건가요? 네, 네 세 개 다 합니다. 플라이 네, 시리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Fly Me to the Moon. 원곡은 프랑크 시나트라. 저희가 들을 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곡입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let me know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And fill my heart with joy. And let me sing forevermore. 'Cause you are all I've longed for, all I've worshipped, and all I've adored. Oh,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 love you. 전화하세요. 02-247-4989.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아, 진짜 이 노래는 제가 언제 들어도 너무나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셸 씨도 엘리 씨처럼 갭 이어를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는 일단 유아교육과에 만족하고 있고 갭 이어는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하고 싶은 이유는 조금 더 아까도 말했듯이 유치원이나 그런 데 취직을 해서 약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입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면 조금 더 이해도 깊이 될 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좀 저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쉬는 시간도 있고 저는 사실 유학생이라 이제 대학 졸업하면 약간 이제 비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바로 일을 구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뭐 휴학하지 못한 것도 약간은 후회하고 계세요? 네? 후회까진 보다는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약간 시간이 물론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할 새도 없었는데 약간 휴학을 해서 나도 봉사활동이나 조금 더 유아교육과 외에 내 자신을 더 크게 발견하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는 네. 갭이어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변에 갭이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LA는 주변에 갭이어? 저는 아까쯤에 얘기한 휴학? 친구. 아, 그건 휴학이구나. 네. 네, 있어요. 누구요? 제 친구, 외국인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는 갭이어를 딱 하고 그냥 남자친구랑 세계 여행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와. 진짜 항상 막 인스타에 페이스북 같은데 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리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여행 경비는 어디서 났죠? 이거 좀 그게 나도 저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거. 세계여행 꽤 비쌀 텐데. 네. 근데 뭐 일했을 수도 있죠 고등학교 때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되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항상 넋스 막 이렇게 와. 되게 잘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간 거예요? 네. 네. 아, 멋있다. 네.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왜요? 덕사 안 했으면 이만 가면 멋있지 않은 그럼 건가요? 그럼 왜 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티 씨는 또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갭이어 때 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마침 이제 친구가 왔었어요. 그 제가 일하고 있는데.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냐고. 외로운. 물론 영어로 영어 아니 영어 외국인 친구. 네, 외국인 친구여가지고 저도. 왜냐면 친했거든요. 막 네. 걔네 집에 중학교 때 막 놀러 가고 같이 농구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친해가지고 막 걔는 엄청 공부 잘했거든요. 걔도 그래가지고 아 덕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 잘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대학교 가서 막 대학교 다니고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학교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동남아시아 갔다 왔다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이러면서 컬처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일도 해보고 뭐 카페에서도 일도 해보고 막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바로 대학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그런 내 고정관념도 약간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학교를 간다고 그 당시에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보고 잘 지내냐고 해서 나도 잘 지낸다고 네, 대답했습니다.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갭이어를 할 때 약간 계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계획적인 내가 뭘 할 거고 근데 약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획 없이 하면 약간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약간 그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 약간 나태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계획 없는 나태는 네, 상당히 건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동안 쉬고 뭐뭐를 해보겠다. 물론 이게 내일 다이어트 하겠다와 좀 비슷한 네. 맥락이긴 한데 그래도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은 쉬는 것도 그 막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계획이 있으면은 건설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뭐 귀찮다 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쉬고 싶어서 쉬는 그런 거는 좀 네 아무래도 비추들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어쨌든 약간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쉬겠다 딱 정해놓고 내 계획 있게 맞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해보다 보면은 맞아요. 개비어의 좋은 점. 네, 뭐야. 신나셨네요. 네, 그 개비어의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네요. 일을 하게 되면 뉴질랜드에서 아무래도 직장 구할 때 보면은 몰라요. 엄청 스펙이 엄청나게 빵빵하지 않는 한 워크 익스페리언스가 없으면은 맞아요. 웬만하면 선호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워크 아무리 막 엄청 성적이 막 좋고 이래도 워크 익스페리언스가 한 개라도 없으면은 별로 있는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있는 사람에 비해 엄청 저평가돼요. 경험을 네.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죠. 네, 중요시하는 나라라서. 경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더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진짜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NCA 같은 경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꼭 해야 되지 않나요? 제 친구는 막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아예 그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호텔에서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뉴질랜드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렉처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워크 익스피리언스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맞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NCA 같은 경우도. 딱 뉴질랜드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쯤 돼서 다시 마티의 두 번째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I Believe I Can Fly. 누구 거죠? R. Kelly요. 한번 들어보고 가실게요.

근데 딱 정장을 입고 캬, 아침에 출 커피 한 잔 커피 딱 들고 그래서 로... 직업이 뭐라고요? 오피스 네 오피스냐 그냥 어느 회사든 네, 어느 회사든 저는 상관없고 오피스 룩을 입는 그런 회사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해보고 싶어요. 뭐요? 그 스카이다이빙 강사. 아, 네. 그걸 강사요? 어떻게 해요? 아니,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은 건데 직업이라고 하니까 강사를 맺힌 건데요. 우리 다음번에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혹시 그냥 다음 토픽이 생각나서요.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래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어, 근데 진짜. 네,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듣기만 해도 겁난 것 같아요. 하늘을 이렇게 나는 기분이 무엇일까요? 진짜 싫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같이 둘이 같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강사. 아 솔직히 개비어 때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면 되는 거고 또 대학에서도 굳이 개비어 아니어도 대학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개비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으셨을 법도 한 그런 토픽인데 저희가 뭐 좋은 점이나 또 뭐 마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하셨고 뭐 저희의 나름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갔는데요. 혹시 개비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대학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고등학교 친구들 있다면 정말 힘내시라고 저희가 위로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모니 OST 이영원과 재아가 부른 하모니 OST를 듣고 저희들은 작별 인사를 할게요. 모두들 힘내세요. 이 세상 아무도 주지 않지만 오가는 발길에 채이고 밟히지만 내게도 꿈은 있죠 소망이 있죠 가슴에 조차 없지만 나는 믿어요 세상에 보내지 이유 아무 쓸모도 없이 태어나는 건 없죠 그래요 난 소중하죠 한줌 햇볕도 한줌 바람 이렇게 날 위해 함께해 소담스러운 꽃으로 고즈넉한 향기로 피어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어요 꽃 피울 수 있어요 이 아픔 지나면 언젠가 그날을 믿기에 한줌 꿈이기에 오늘이 아름답죠 힘겹던 시간 상처뿐인 지난 날 이젠 알아요 나의 시련 중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강하게 난 만든 거죠 아픈 눈물은 슬픈 기억은 때로는 네 삶의 걸음과 저마다의 목줄로 저마다의 은밀한 수 있어요. 이 아픔 지워.